광룡성설이 즈음하여 러시아 신문들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영상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러시아 신문들인 자부토라 제6호, 나우드킨스키 라보치, 스파스크, 자나로돈노유 블라스지 제6호,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세르프 이몰로뚜 2월호는 영원한 선군 태양 등의 제목의 글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 이론 업적과 선군 용도 업적을 찬양했습니다.